흔히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금식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능력을 받아서 사단을 물리치고 또 물질을 돌같이 여겨야 한다. 또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또 우리가 명예를 이 세상의 명예를 초계같이 여겨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한 금욕적인 메시지로 전달하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금식을 해서 능력을 받으려고 하고 또 명예와 물질을 초계같이 여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 이 장면은 단순히 금욕적인 메시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렇게 금욕이 필요하고 금식이 필요하고 또 떡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그친다 그러면요, 성경 말씀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의 교훈집이나 수양하는 책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책, 마음을 수양하는 책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거기에 성경의 포커스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전달해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떡이 아닌 무엇을 바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장면은요, 단순한 금욕적인 내용이 아닌 성경상의 여러 가지 핵심 그 주제들이 들어가 있고 성경의 진리가 깊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모습보다는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향하는 그 성경 말씀의 해석이나 설교의 방법은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인용 구절들을 하나하나 뒤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표기되어 있겠지만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요, 그 각주나 그 풋노트에 보면 꼭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구절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됐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말씀이 거기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되면 다시 신학의 마태복음으로 와서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에 깊이 있는 뜻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는 두 번째 유혹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들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면 우리 눈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아주 집요한 구석이 여기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유혹에서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 높은 이 꼭대기에 있는 이 성전에서 한번 네가 뛰어내려봐.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니? 그 말씀처럼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어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교묘하게 의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시험해볼 것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지금 뭘 인용하고 있어요?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 번째 부분에서 나누겠지만 사단은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을 시험할 것을, 예수님을 유혹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집요하고 대단한 발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특별한 한 가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성도들의 자세는요,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이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 그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약속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순종과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시험하는 자세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일까요? 사탄과 연결되어 있지만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분명히 말하면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살펴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면서 그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면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계속 반복되지만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너의 민족이 아주 강성케 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12장 2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나왔는데 가나안에 갑자기 뭐가 드는 것이죠?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가뭄이 찾아오는 것이죠. 환경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불러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진행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은 환경적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적인 기근과 어려움과 그 형편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뭐가 있죠?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사막 기후고 가뭄이 있어서 물이 없는 지경이라 그러면 나일강을 쳐다보니까 거기는 아주 거대한 수로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풍족한 것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보다는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상식적인 모습들이 그 가운데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왕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보고 눈이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 아내의 미모가 뛰어나니까 애굽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묻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너 옆에 서 있는 여인이 누구냐? 고대 사회에서는 아내가 이쁘면 남편을 죽이고 힘으로 뺏어가는 그런 관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자신의 부인을 부인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부른 것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아내 사라는 그의 사촌 누이가 맞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 아내 사라가 누구 어떤 신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의 아내의 신분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과거였던 사촌 누이의 호칭을 부르면서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좀 이렇게 속된 표현이지만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굽 왕에게서 뭘 받습니까? 많은 재물과 안정과 평안함과 애굽에서 많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애굽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제공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속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심각하게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팔아버리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그 일은 진행되는 것입니까?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까? 진행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왕을 찾아와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시고 사라를 구출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났나요? 또다시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장부터 19장까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줄 테야. 너와 그 사라를 통하여서 내가 내 언약의 씨를 줄 테야.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20절에서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현실 속에서 또다시 타협하면서 그 말씀을 어긋나는 삶,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라를 그로할 왕에게 팔아버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 수 있어? 파렴치한 남편 같은 이라고.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그런 관념에서, 윤리적인 관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믿음의 손자로 서야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씨앗들이 땅에 나타날 거야. 너가 애굽에 가든 그랄 땅에 가든 저 북한에 가든 저 소말리아에 가든 어딜 가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의 약속한 일들을 진행할 거야.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 뉴랜드 해밀턴이라는 이 이민사회 속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쳐드는 것이지요. 그 큰 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용 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 아들의 포를 떠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아들을 죽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러 갔던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 아들을 죽이라는 이 말씀과 그 12장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이라는 그 말씀이 충돌하고 있다고 여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데 고민했다고요. 밤새도록 고민했다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우왕좌왕하면서 그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우선순위 가운데서 힘들어했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의 결정은 뭐냐면 이런 결정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지금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받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나에게 수도 없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게 할 거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두 말씀이 충돌하는 시간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제물을 바쳐지고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씨를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만드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그 믿음이 변모해 있는 모습으로 변해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뭘까요?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 내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유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의 진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지. 다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했냐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서는 그 마사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또 어디서 인용되어진 말씀이냐면요. 6장 16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배경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하여서 물이 없게 되자 갈증을 느끼게 되자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 다투다, 다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브란 말인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그냥 말로 다투는 게 아니라 싸움박질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주먹다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심한 육체적 그러한 가해와 육체적 다툼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분노했고 거의 모세를 죽일 듯이 얘기하는 거죠. 사절에 보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이 했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라고 모세가 기록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툼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이 모세와 다투는 다툼은 단순히 모세가 미워서, 단순히 모세가 잘못해서, 모세가 어떤 그 잘못 가운데 이렇게 썼기 때문에 모세를 향한 그 다툼이 아니라 그 다툼의 대상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배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그 대변자인 모세를 향해서 다투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으며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툼은 단순히 모세와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었음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의 원인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다투고 있는 것도 표면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물이 없음, 그것으로 말하면 그 갈증을 느끼면서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서 모세를 향해 다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가 왜 우리를 그 물이 많은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었느냐. 거기에는 이방의 우상신들도 많이 있었고 물도 있었고 풍족했었고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우리는 거기서 살 수는 있었어. 그러나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또 없잖아. 물도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없잖아.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디 한번 증명해봐. 모세와 그런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물이 이곳에서 나와서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줄게.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줄게. 그런 얘기로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건져줄 거야. 그러면 내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원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 가운데 깔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 사단의 유혹은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실패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매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서 사단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인 거죠. 단순히 이것을 금식해라, 단순히 이것이 명예나 세상의 물욕을 갖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와야 할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성경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될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6절 세 번째 부분만이라도 여러분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특징이 하나 있죠. 아까 첫 번째 부분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사단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런 교묘함도 있어요. 집요함도 있어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의심을 부르는 집요함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사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죠? 사단이 지금 뭘 인용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누가 한 얘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했던 그 말씀의 문법과 용법이 정확하게 같은 거죠. 예수님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해? 네가 기록되었으되라고 성경으로 인용해? 그럼 나도 그렇게 얘기하지. 나도 성경 알아. 사단도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인용하고 그 예수님의 어투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용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오늘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거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아들들을 구해주신다 그러잖아.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를 불러서 그 아들이 발에 땅이 닿지 않도록, 그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구해주신다 그러잖아. 너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시험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이해해야 돼요. 1절만 제가 한번 강의해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91편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서는 자요. 그러니까 시편 91편의 전체 내용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존자, 전능자가 무슨 말이냐면 지존자는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또 전능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호칭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설명드리면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들은요, 그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하신 분 그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의심하는 자예요? 의심하지 않는 자예요? 이들은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인 거죠. 그게 11절 1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땅에 발을 닿고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연단으로 알고 그 연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 지존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92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말씀을 단편적으로 끊어내서 그 말씀만 인용을 하면 전체적인 그 그림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떤 의미에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있는 이 사단의 말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는 모습이고, 그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는 그 모습은 사단이 참 성경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나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을 오히려 뒤집어 얘기하면 사단이 인용하는 그것을 질책하는 말씀인 거죠. 의심하는 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단의 메시지와 그 반대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전체로 보지 않고 짧게 끊어서 개인의 상황에, 나의 형편에 맞게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죠? 사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나와 있는 거죠. 내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형편에 맞게서 그렇게 잘라 맞추고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성경 읽기로 전락할 수 있고, 사단처럼 그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과 대치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성경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러한 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외친 표제 가운데에서 이런 문구를 사용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참신앙이란 오직 성경만을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말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참신앙이란 오직 성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신앙의 성숙함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고 아, 이게 참 나에게 교훈이 되네, 그래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서 말한 그 착함, 그 선, 그 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고요.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과 그 영단을 위한 자들이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시편 91편 13절 한번 보세요. 사단이 놓치고 있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그 앞에 11, 12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지만 13절에는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죠? 이 11, 12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를 물리칠 것을, 누구를 짓밟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과 그 독사, 이 뱀과 독사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가 그냥 아주 얄팍한 지식으로, 얄팍한 아주 알량한 그런 성경 지식으로 그가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바로 그 뒤에 있는 13절의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한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13절에 그러한 자들이 누구를 물리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물리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편 91편의 이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을 짓밟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사단이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 말씀을 뚝 떼와서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이렇게 참 얄팍하고 아주 그런 얇은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인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는가? 혹시 우리는 사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전체로 읽으시고 제대로 이해하시고 단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그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